아니었어. 바보 같았어. 너무 바보 같았어. 너는 나를 그렇게 떠나버리면 안 됐어. 누가 나보다 너를 많이 알겠어. 누가 나보다 널 더 사랑하겠어. 누가 나만큼 너를 이해하겠어. 누가 눈빛만 봐도 네 맘 알 수 있겠어. 뭐랬어 내가 뭐랬어. 결국엔 다시 내게 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. 뭐랬어 내가 뭐랬어. 나 같은 사람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. 그러게 왜 널 떠났어 그날. 늦었어 이미 늦었어.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. 넌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았어. 매일같이 매일같이 넌 항상 그래서 맴돌았었어. 매일같이 매일같이 난 너의 눈에 거친 새 보여준 적이 없고 넌 내 시야의 환상 안에 발을 들였었어. 난 너의 보이는 그 자체의 존재를 믿었고 넌 그 뒤에서 내게 불신으로 남아있었어. 내가 뭐랬어 이제 아무렇지 않으니까 결국 내게 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. 이미 떠났어 널 보내기 전에 내 맘이 거길 이미 떠나 멀리 걸어왔는 걸. 뭐랬어 내가 뭐랬어. 결국엔 다시 내게 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. 뭐랬어 내가 뭐랬어. 나 같은 사람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. 뭐랬어 내가 뭐랬어. 뭐 했어? 내가 널 잡을